세계 속에 오래된 너의 편지뿐 다담한 지난날의 사랑도 저만치 멀어져가고 그저 현실에 부딪혀 살아온 너 없는 지금이 싫어 그땐 왜 붙잡지 못했나 말 못할 사연도 없는데 깨끗이 잊어버렸나 깨끗이 잊어버려